was love at first sight, and I know it was true. Just wanna be a shoe ride. 터질 것 같아 떨리는 심장, 이런 느낌 처음이야. Oh baby, 말로만 듣던 영화로 보던 그 사랑에 난 빠졌나 봐. La la la. 굳어진 표정 딱 붙은 입술, 너만 보면 바보가 돼. Oh baby, 널 앞에 두고 그 어떤 말도 전하지 못해 속이 타나. 날 구해줘 사랑에 빠진 날. 난 thank you.